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우주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도 정말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잘 믿어지지 않고, 세계 곳곳에 뭐 아프리카 오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이런 식물 이런 동물이 정말 존재할까? 사진을 보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인지 참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속에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이 좀 떨어지거나 못 배웠거나 혹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정말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좀 약은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계속 과속을 하는 거예요. 스피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티켓을 받게 되겠죠. 근데 티켓을 받고도 또 계속 과속을 하는 거예요. 바로 어제 그 같은 장소에서 과속을 하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근데 겨우 며칠 지났는데 또 같은 장소에서 또 이제 과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당신 겨우 며칠 전에 여기서 과속하다가 티켓 받았잖아. 속도 좀 줄이세요. 그러다가 또 걸리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이게 원래 경찰들이 연말이 되면 실적을 올려야 돼갖고 많이 나와서 잡어. 근데 지금 며칠 지나서 새해가 됐잖아. 연초부터 나와서 잡는 경찰이 어딨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에는 경찰도 없어. 봐봐, 경찰이 어딨어. 그러면서 과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계속 죄를 짓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지옥? 아유, 그게 어디 있는데? 응? 보여줄 수 있어? 괜찮아. 지옥 있으면 뭐 가지고 가면 되지 뭐. 죽어서 가면 되잖아.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죄 짓는 자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지옥이라는 거 죽어서 간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히 어리석다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괜찮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조차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부자다 보니까 종들도 많고 양들도 많고 소유가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마침 그곳에서 그 이제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들을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들에서 낮과 밤으로 양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또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막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어린 다윗이 그 많은 양떼들을 지켰어요. 근데 그 밤중에 갑자기 막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늑대 떼도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밤에 이게 이 산 한가운데서 이제 경비를 쓰는 거예요.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산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어야 될 곳에서 눈이, 눈에서 불빛이 나는 뭔가가 탁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뭐든지 간에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뭐지? 뭐, 때로는 뭐 너구리인 경우도 있고, 별것 아닌 동물들인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서 불빛이 나는 무언가가 저쪽에서 바스락거리고 쳐다보고 있고 다가오면은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그런 조그만한 동물들도 아니고 사자, 곰, 뭐 늑대 이런 동물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긴장을 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양떼도 죽을 수 있지만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다윗이 그 목동들을 자신의 군대로 밤낮으로 보호해준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또 끌고 다니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주인이 굉장한 부자인 것 같은데 좀 조금만 우리 먹을 것 좀 줄 수 있게 줄 달라고 부탁을 해줄 수 있느냐.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냐면 그 주인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일, 아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이라는 표현, 당신의 종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춘 표현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가서 이제 다 얘기를 해요. 당신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발이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다윗을 아 요즘에 주인 몰래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들었어. 주인 몰래 도망친 아주 못된 악한 종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가문까지 무시합니다. 다윗만 무시해도 기분 나쁜데 다윗도 무시하고 잊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갖고 도망쳐 나온 종 취급하고 가문까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못된 말을 함부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발에 있는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싹 이제 아주 멸해버리려고 군대를 이끌고 칼을 차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다른 종이 나발의 아내에게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에게.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나발의 그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을 해도 통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주인한테 와이프인데 남편 욕을 하는 거잖아요.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화가 날 법도 한데 이 와이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얼마나 불량하고 고집불통이고 말을 안 듣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니까 자기도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얼른 음식을 준비해요. 막 먹을 거 마실 거 막 다 준비해가지고 부랴부랴 막 나귀에 싣고 막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다윗과 군대를 마주쳐요. 마주쳐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냐면 막 높여줍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 왕이 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 주시오, 왕이시오.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불량한 사람 하나를 스스로 나와서 처리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내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 정말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맞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게 두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다윗은 스스로 나서갖고 원수를 갚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경솔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던, 물론 악한 어떤 면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은 아니었죠. 근데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미리 가서 막고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까지도 다 넉넉하게 주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그 아비게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해요. 와,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내가 정말 실수하여서 스스로 악을 갚을 뻔했는데 네 덕분에 내가 그 악을 갚지 않게 됐다. 고맙다. 칭찬을 하고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말하기를 이름과 딱 맞는 사람입니다. 반복적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를 짓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죄 짓고 뭐 겨우 뭐 한두 번 고집스럽게 행했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겨우 며칠이 지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비게일은 다윗이 직접 신하들을 보내서 아내를 삼습니다. 데려와요. 지혜로운 여인이니까요. 왕비가 된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식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니들 한번 당해봐라. 어?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니들 신은 너희들을 보호해줄 수도 없잖아. 마음껏 무시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들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악한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가운데서도 의인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하나님한테. 아, 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멸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줄여서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죽이시죠? 안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도 화내지 않으시고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찾고 찾았는데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참 악한 세대인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최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래 보이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전화를 하든 사람을 찾든 온 다른 방법을 찾든 인간적인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우리가 어리석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진 돈이, 지식이, 경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고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해서 죽고 아무리 돈이 많았던 사람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결국은 비싼 돈 주고 병원에서 열심히 병원비 내고 죽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세상 모든 악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근데 그날은 악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날입니다.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악인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반대로 참 자유를 누리며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설령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북한처럼 감옥에 잡아넣고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특히 미국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미국과 한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1위, 2위 나라입니다. 그 말은 한국과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사역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런 두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목사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심판을 쏟아부으시려고 지켜보고 계신 때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 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굉장한 심판 같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더 무서운 심판을 예비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고 날마다 바라보며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평안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단 하나, 시온,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자비의 주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고백하였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잊지 마사. 하나님 이 땅에 악인들이 성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아버지 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의의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아비게일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